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혜인 휴쌤 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드디어 2018년 바로 1월 2018년 1월 1일 1월 1일입니다. 바로 해도 어렵네요. 네, 아, 1월 1일이네요. 네. 아, 새해가 밝았어요. 벌써 한 살을 더 먹었어요. 아, 이제 혜인 씨랑 저랑 아 이제 저도 이제 20살에서 21살이 되었네요. 네. 아, 난 이제 막 20대였는데 갑자기 아. 방송을 막 하기가 싫어져요. 자, 아. 드디어 2018년입니다. 네. 오늘도 크리스마스 때와 같이 네.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아마 이 자리에 1월 1일 이 시간에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없고요. 미리 이제 녹음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 네, 여기는 아직은 2017년이죠. 네, 아직은 2017년입니다. 2018년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도 좀 크리스마스 때와 마찬가지로 좀 노래들로만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또 주제, 그래도 주제가 또 있죠? 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이제 1년을 또, 1년 하루를, 아, 하루, 1년을 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자 해서 사명을 주제로 곡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양 들으시고 저희와 같이 사명 더 가지고 1년 한 해를 또 잘 보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2018년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준 씨도 저기 청취자분들께 인사 새해 인사 한번 해야죠. 아,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 아, 저기 좀 성의가 없네요. 잘못해답게 심플하게. 네, 저희는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혜인, 예준, 효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Happy New Year.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없는 은혜 갚을 길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